이름을 불러주면 익숙한 모든 게 다 새로워져. 오늘따라 높이 들떠버린 맘 잠들 줄 몰라. 끊지 마라 5분만 괜히 내 맘 설레. 아까 한 말 더 해도 재밌잖아. 이 밤을 세워 talk and talk. 너를 들려줄래. 아주 작은 것도 다 알고 싶어. 우리 고기 채워 talk and talk. 뚜루뚜뚜뚜루 뚜루뚜뚜뚜뚜뚜.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. 뚜루뚜뚜뚜루 뚜루뚜뚜뚜뚜뚜. 너와 나 둘만의 밤새 talk and talk.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hey. 주제 따위 안 중요해. 초록빛 배터리 밝아져갈수록 널 향하는 맘 꽉 차 100% 말 끝을 떠내려. 아쉬운 맘 빙빙 돌려. 자꾸만 같은 말인 거 다 알아. 오늘도 잘 시간을 훌쩍 넘겨. 마지막 한 너의 목소리를 따라 멈출 줄 몰라. 이대로 다시 10분만 괜히 내 맘 설레. 아까 한 말 또 해도 재밌잖아. 이 밤을 세워 talk and talk. 너를 들려줄래. 아주 작은 것도 다 알고 싶어. 왜 고기 채워 talk and talk. 밤도 우리로만 채워줘 가리모션.